제가 요 메시지를 약간 좀 짧게 어저께 간사 모임에서 좀 하고 그리고 요 얘도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좀 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들으시고 네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에게 한 10년 동안 기른 강아지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기른 너무나 예쁜 강아지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되게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나를 되게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 아주 예쁜 키르기즈스탄도 집에서 강아지 길러요? 아 그래요? 네. 집 안에서 같이 길러요? 아 그렇구나. 막 그런 강아지가 집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어떤 뭐 일이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내가 지금 그 막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진 그 강아지와 다른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 물에 빠진 사람과 그 강아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 모르는 사람하고 이쁜 내 강아지하고 네. 지금 이쁜 강아지는 낑낑거리면서 그 애달픈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고 지금 그 모르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구해주시겠습니까? 네.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네. 당연히 사람이죠. 네, 당연히 사람이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어떡하지? 고민하면 벌써 틀려본 거예요.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그걸 왜 고민하겠어요? 예, 그걸 왜 고민을 하겠어요? 당연히 사람이지.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세상이 고민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정말 고민하는 세상이고 정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그냥 난 강아지 막 이렇게 아무런 저 난 강아지. 그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나는 강아지를 구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혹시 뭐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와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세상이니 예 그렇잖아요. 뭐 처음 들어봤어요? 개와 결혼하겠다는 사람 막 있잖아요. 아 그래요? 개랑 어떻게 결혼해요? 아 뭐 유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처음 들어보셨나? 네. 아 진짜 그런 세상이에요. 개와의 혼인 신청을 국가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고 개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상속권을 개한테 주는 시대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1500년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요 말로 이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준 것입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길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물을 평가할 때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랑해야 할 것은 반드시 사랑한다. 적게 사랑해야 마땅한 것을 더 사랑하든지 더 적게 또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을 동등하게 사랑하든지 동등하게 사랑할 것을 적게 또는 많이 사랑하는 일이 없다. 죄인을 죄인으로서 사랑해서는 옳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욱 사랑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즐김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즐김의 향유의 진정한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즐기기에 가장 합당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노할 권리가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다. 그 최고 위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 네. 그리고 뭐 천사와 사람 정도가 이렇게 같이 어거스틴의 분류대로 하면 천사와 사람. 천사를 좀 더 높이 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중에 보면 천사도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에 천사가 포함됐느냐, 뭐 이런 말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하나님, 그리고 천사나 이웃, 그리고 어떤 생물들, 생물체들, 그리고 비생물들, 이렇게 순서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는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이용하고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 계명이 우리 안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뭔가 돈을 이용하고 돈을 돈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돈이 보이는 족속 찢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돈이야. 아, 이렇게 하고 아, 돈을 미워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은 돈의 위치에 따라서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돈의 위치에다 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이용하고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돈을 너무 사랑해서 생물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막 모피 막 이런 거 하겠다고 막 생물들 막 이렇게 막 다 죽여가면서 그걸 하면 죄지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질서. 너는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는 자리에 놓은 것이다.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때에 강아지를 구했어요. 예. 사람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가서, 명이 강아지 구할 거니? 왜 자꾸 그런 표정을 짓니? 네. 강아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를 구한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강아지를 구했다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있잖아요.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 자체가 불쌍해서, 우리가 그 예전에 몇 주 전에 사랑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랑해서 정말 그 강아지 자체가 불쌍해서 그 강아지를 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강아지를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강아지를 구했을 때 강아지를 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를 구한 거예요.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준 기쁨과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준 만족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강아지를 구함으로 그 강아지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을 구한 것입니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강아지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존재고 추억이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는 강아지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포기하고 그 강아지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최종 권위에다 놓고 최고의 자리에다 놓는 그 자기 사랑은, 예,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거스틴은 이것을 정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이다 라고, 예, 따라해봅시다. 정욕. 예. 모든 우상의 근본은 바로 자기 사랑, 정욕입니다. 왜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영어로 아이돌인데, 아이돌 한번 봅시다. 어떤 소녀가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 아이돌을 왜 좋아할까요? 그 아이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이 불쌍해서. 그 아이돌이 너무 불쌍해. 그게 아니죠. 그 가수 아이가 그 아이의 어떤 외모, 목소리, 키, 그의 노래, 그의 미소, 그의 웃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했고 나를 만족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 소녀는 그 아이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의 스승인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종교는 자기 사랑의 투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투영이요, 자기 사랑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배운 칼 마르크스가 종교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 거죠. 예. 종교는 그냥 인민의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맞습니다. 기독교 이외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자기를 이유로 찾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이유로 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시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무신론에는 자기밖에는 사랑할 신이 없고, 범신론의 신은 비인격적, 이 힌두교나 불교죠. 범신론은 비인격 신이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신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복종할 대상입니다.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죠. 없어요. 예.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도나? 이슬람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었던 거? 몰랐어요? 예. 이슬람, 알라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꾸란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도 죽으면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는 알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꾸란에서 말하는 천국에는. 왜냐하면, 알라가 천국에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죠. 알라는 일곱 번째 하늘에 있어요. 일곱 번째 하늘에. 그래서 천국에 알라랑 함께 있지 않아요. 이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구나. 네.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해 배우고 가다니. 네. 유명한 건데. 예. 사실 알라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복종의 대상이죠. 인간을 이 저주받은 자기애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 주셔서 확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즐겨라. 나를 향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그분 자신을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의 이 정말 올무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인류 최고의 테스트를 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을 하실 수가 있나? 이 성경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보다 더 큰 시험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테스트가 있나 싶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조차도 그 독자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자였던 것이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는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죠. 75살에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냥 나그네 생활로 정들었던 익숙했던 사람들 다 떠나서 나그네 생활로 유리방황하다가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희생제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들이다라는 단어와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려라는 말은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 문장 안에 넣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끔찍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꺼려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인류의 최고의 테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사랑의 질서에 관한 테스트였습니다. 사랑의 질서에 관한 테스트. 그것이 바로 인류 최고의 테스트라. 너는 이삭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삭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이삭을 사랑하냐? 잘한다.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의 사랑이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사랑이냐. 너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통하여 그저 자기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비전, 소망, 열심, 거룩한 사역이죠. 이 아이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예, 물론 그 씨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이삭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사역들, 모든 비전들,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룩한 계획들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해도 너의 사역들이 다 실패해도 너는 하나님 사랑할 거냐? 그거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거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삭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라는 것이죠. 제가 MDV 합신해서 MDV 할 때 상담 시간, 기독교 상담학 시간이었는데요. 거기 교수님이 서로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든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든지 하나를 하고 그 앞에 사람이 맞추는 그런 걸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웃음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찌푸려지죠. 제가 그때 예루를 생각했습니다. 예, 예루를 생각하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예, 됐죠. 네. 뭐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두 살 땐가 세 살 땐가 뭐 이랬던 때 이쁜 짓 할 때죠. 네. 근데 이렇게 바로 그냥 그분이 좋은 사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하면 그냥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소가 지어지는 생각만 하면 그냥 그게 여러분의 이삭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바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은 있잖아 재앙이 됩니다. 사랑의 질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뭐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강아지를 들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를 들고 아유 열 아들보다도 귀한 내 강아지 이렇게 아우 열 딸을 주고도 안 바꿔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열 아들을 주고도 안 바꿔 만약에 강아지를 보고 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예,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아들이 자기 나왔는데 강아지는 집에 있어. 근데 이 아들이 효심이 깊어. 엄마가 강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강아지를 살리고 죽자. 이래가지고 강아지를 살리고 죽었다라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그런 일들을 해봤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겠죠. 재앙이죠. 네, 내가 미쳤지.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입을 막 뭉개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 아들이 어떤 사랑의 질서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는 삶의 인생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 대로 질서가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은 재앙이 돼요. 예.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돌아가면 세상은 말 그대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자기가 그냥 지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엉망으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정말 세상의 질서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강아지를 더 살리고 강아지를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식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면 세상은 재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재난의 현장에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테스트가 사랑의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방금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테스트는 사랑의 질서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은 있잖아요. 사랑의 질서에 대한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때 재밌는 친구가 수학은 그대 공식으로 풀고 물리는 F는 MA로 푼다고 모든 수학 문제는 그대 공식으로 풀고 모든 물리 문제는 F는 MA로 푼다라는 농담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한두 문제 맞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풀 수 있는 공식은 진짜로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시험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지 간에 네, 어떤 챕터와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시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지켜내는 이 공식으로 우리는 인생의 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는 사람. 아브라함 말고 오늘 아브라함 했으니까 또 한 사람. 예, 예, 욥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랑의 질서를 끝까지 붙잡는가, 그가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이것이 바로 욥이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에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주를 하여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칭찬하시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없다. 자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자신을 이유로 해서 지금 욥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9절에.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이유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예. 그러면 주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욕할 거예요.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사탄이 욥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는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공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질서에 대한 공격, 사랑의 질서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결과를 압니다. 20절로 21절, 네,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너무 유명하고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자기 성경으로 좀 마음을 모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단은 정말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마자 정말 잔인하게 욥을 공격하는데요. 그의 소유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축과 그의 뭔가 하인들과 그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사탄이 남긴 것은 욥에게 재앙의 소식을 전하러 주기 위한 하인의 생명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마 그조차도 다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인간을 위하지도 않고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인간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하고 속여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끝없는 증오와 소름 끼치는 혐오가 인간을 향해 사탄은 가지고 있어요. 좀만 허락만 받으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허락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허락하시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소유를 쳐서 그런 겁니다. 그의 몸을 치면 욥이 유지하고 있는 사랑의 질서가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한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2장 9절.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께서 생명은 막으시지만 어떤 몸을 치시는 것을 그랬더니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종기가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남겨두지 않는 거죠. 사탄은 절대 인간 편이 아닙니다. 사탄은 절대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 죄가 그렇고 사탄이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죄와 사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까지도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같이 말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는 사랑의 질서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사랑의 질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이유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테스트, 이 사랑의 질서는 있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여 구속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이 사랑의 테스트에 대한 마지막 하나로만 더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사랑의 질서를 확립하고 세우는 것은 또한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2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이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를 세울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이 사랑의 질서를 확립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이런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데 그냥 그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인데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냥 성인이나 도덕군자예요. 그냥 어떤 인간의 통치자예요. 어떤 인간의 왕인데 그가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한다라고 해보세요. 미쳤구나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아멘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어떤 통치자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나 그 누구라도 이런 요구를 할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우리에게 당당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즐기고 향유할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랑의 질서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요 맹세입니다.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자기 사랑, 정욕에 대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자기 사랑을 어거스틴이 정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어그러진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것.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그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는 꼭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를 위협하고 어그러뜨리고 다 망쳐놓는 바로 그 정욕의 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있잖아요.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고 구속은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나라는 이 사랑의 질서가 어그러질 일이 없이,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이 확립된 곳, 사랑의 질서가 완전함으로 확립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확립됐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 보좌는 무엇이냐면, 그저 시민적 질서, 어떤 외적인 질서, 통치적인 질서, 어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면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졌고 확립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보좌이며, 이 영적인 질서는 다름 아닌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사랑의 질서가 확립돼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인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조물을 사랑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만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확립된 나라,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확립돼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미움과 저주와 증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확립된 보좌가 있는 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사를 사랑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사랑의 질서가 확립될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계시며 그분을 원인으로 해서 만물을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예. 뭐죠? 예,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 사실 이번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설교자는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답을 또한 줘야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책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어때, 페북 잠깐 봤더니 알파고 얘기로, 알파고가 어디 고등학교냐는 얘기로부터 일, 네. 맞아 맞아. 인류 멸망 시나리오까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막 여튼 사실 뭔가 산업혁명 이후로 최고의 뭔가 어떤 인류의 변화의 시점이라면서요. 예. 뭐 바둑이 인공지능의 어떤 마지막 보루회가 바둑이었다면서요. 그걸 지금 이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될까 사실 고민도 많이 되고, 공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들지만, 여러 가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질서는 있잖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을 세상에 대해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사랑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예. 기계를 기계의 자리에다 놓고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다 놓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랑의 질서를 확립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약간 두려워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뭐 그걸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나 봐요. 그쵸? 그 특이점은 이제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른 뭔가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은 편리함을 인하여 자동차도 인공지능으로 막 가고, 무기도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통과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터미네이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뭐 항상 상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상은 그렇잖아요.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질서입니다. 사람을 사람 자리에 놓고 기계를 기계 자리에다 놓는 거. 예. 그것이 어쩌면 이후에는 엄청난 혼란이나 혼돈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적용과 도전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를 맹세했고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고백한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 즐김의 대상으로 고백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주의 엄연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의 질서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는 삶입니까? 네.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질서, 사랑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정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놓고 그런 질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한번 반성하고 반추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사랑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뭔지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까? 예. 매우 혼란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깜깜하고 까마득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생각외로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아, 순서가 엉망이에요. 이거 이쪽에다 놓고 이거 여기다 놓고 아 이거 하려면 멀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걸로 질서가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 가운데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내 마음에 확립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랑의 질서가 분명하게 서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것이며 그 생명관과 좌우의 생명나무 실과와 잎사귀가 마음의 모든 상처와 저주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1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이렇게 좀 약간 긴 시간 업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업어달라고 막 짜고 그래가지고 예, 막 이렇게 언양남아 학교 예, 학교에서 예, 막 이렇게 업어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팔이 무지 아픈 거죠. 예, 팔이 무지 아픈데 제가 이거 업어줘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1학년 언양남아 학교에 1학년이 두 명 있는데 다른 하나를 이제 지금 고3짜리 애가 이쁘다고 업고 가고 싶다고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업히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얘 업어준 거예요. 네, 업고 이렇게 갔는데 그날 이제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언양남아 학교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낮에 업어줬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 나도 주님 앞에 업혀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업혀가야 되는 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누가 설교를 하셨는데 얘 설교였나 글이었나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길 이렇게 바닷가에 쭉 발자국이 있는데 그게 나의 인생의 발자취인 거지. 인생의 발자취가 있는데 내 옆에 내가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발자국이 그전엔 하나였는데 이제 내가 회심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인가 보면 발자국이 다시 하나고 다시 두 개였다가 어느 때인가 보면 다시 하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하는가 봤더니 내 인생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이런 게 어딨냐고 나 힘들 때 어디 가셨냐고 이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아들아 딸아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아, 그 이야기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만 업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업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업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네. 제가 그 고3애한테 야, 왜 그렇게 업어주냐? 좀 내려놔. 버릇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애가 뭐라고 고3짜리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어주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얘 이렇게 업어주면 귀에다 대고 애가 막 종알종알 되잖아요. 막 누나 막 이러서 막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3을 누나라고 누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종알종알 되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업고 싶다는 거죠. 아 그거구나. 그냥 난 등에 업혀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업어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어김으로 그분의 뒤에서 그분의 등에 칼을 꽂고 그분을 막 발로 차고 뻗튕기고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질서가 내 삶에 정말 확립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1절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이기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이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원하는 바는 목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사는 것 죽는 것 이다라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라 기준아 너 이제 그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쁘게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사랑의 질서가 확립됐는지 좀 과격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나 강건하는 사랑이며 이 사랑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랑인지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실 때 그 복되고 즐거운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나 그렇게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 이 질서가 우리 안에 확립됐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남겨진 뭔가 여러 가지 걱정들과 근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의 그것으로 이 질서를 확립하고 세우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서가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이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붙잡고 내 안에 모든 자기의 육체와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의 질서를 세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